태양준에 즈음하여 김칠성 제1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고려인 동일연합회대표단, 리구율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원동 고려인 동일연합회대표단, 주분영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깜차트카 비원강 고려인 동일연합회대표단, 김경렬 제로 조선국민중앙협회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로 우스리스크 동포대표단이 10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이 앞서 곽윤창 제오스트랄리아 동포전국연합회 대표가 왔습니다.